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이 조선반도 정세를 여력전쟁의 폭발 상태에 처하게 한 미국의 책임과 조성된 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불가피한 자위적 선택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발표한 비망록이 20일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식 문건 A71-866-S 2017-303으로 배포되었습니다.